은하 지도국 창립 마운돌 기념 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은하 지도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은하 지도국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은하 지도국이 창립 후 4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용담에 대해 장주와 투쟁으로 빛나는 자랑찬 여력을 사기오면서 강력한 기술 역량과 튼튼한 생산 토대를 갖춘 대규모의 피복 가공 기지로 당의 무역 정책과 경공업 방침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전투력 있고 힘 있는 집단으로 장성 강화된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